남조선 인터넷터 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21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저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돌출하설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민족 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